갖고 있지. 그날부터 커져간 내 맘의 hurricane. 이든 이 순간 feels like no gravity. Yeah. 더 높이 떠올라 눈부신 빛을 따라 타입. Dream of mine.